제가 참 좋아하는 중식인데 자작하겠습니다. 여러분 하늘이 만나고 싶습니다. 야 기분 좋다. 마시간 사람이고 겁 없는 대통령이란 모양인데 제정신이 멀쩡한 사람인지 이맨 완전히 불어버린 사람 기분 좋다 기분 좋다 소리 나면 안 되고